2주 전에 저희가 함께 나눈 대로 베드로가 특별히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이렇게 쭉 패스를 볼 때 그게 저한테는 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옥에 안 갇힐 수도 있었을 텐데 안 잡히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베드로를 보호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것이나 매 마찬가지로 슬픔과 불행과 그리고 때로는 행복과 그리고 고통을 동일하게 겪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옥에 갇혔다 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피할 길만 내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옥에 갇히는 것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보인 반응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때로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희한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지키기 위해서 아주 겹겹이 쌓았던 헤롯의 군대들 사이를 유유히 베드로가 겉옷을 들고 그리고 신발을 들고 그리고 유유히 빠져나오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일까? 과장일까? 여러분 사실이라고 믿으십니까? 이런 일이 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확신 있는 얼굴로 믿으십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위인 형제라고 하는 분이 그가 겪었던 일들을 써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세 번 감옥에 갇혔는데 세 번째 그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시는 장면이었을 때 꼭 이와 같이 간수가 그를 보고 있으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리고 꽁꽁 닫혀 있어야 되는 감옥문이 열려있는 아주 희한한 일을 경험하면서 그가 탈옥에 성공하고 그리고 망명하는 일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때에 분명 베드로를 이렇게 인도하셨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일을 겪고 있었던 이 기적 속에 있었던 베드로는 이것이 기적인지 아닌지 놀라운 일인지 아닌지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증거입니다. 11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는 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환상인지 헷갈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데 그것이 기적인지 아닌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강건하게 앉아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실 때 차 타고 오셨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고를 안 당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이 나쁘십니까? 어떻게 사고를 안 당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요즘 신종 플루가 한참 유행인데 어떻게 여기서 별로 그렇게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별로 없고 또 걸리셨다고도 다 회복이 되셨습니까? 신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강건하게 있으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되신 겁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슨 약을 드셨습니까? 아니면 무슨 방탄차를 타셨습니까? 아니면 경찰차가 호위를 했습니까? 저는 가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다가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자기들끼리 갑니다. 저희 셋째 아이는 학교가 가깝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근데 마음이 그냥 평안하거든요. 만약에 그걸 보내놓고 제가 잘못해서 죽으면 어떡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데려다 줘야 되겠죠. 근데 마음이 편안한데 마음이 편안하다는 사실이 제가 좀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참 믿음이 좋다. 아니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우리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 갔다 오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 아이들이 스쿨버스를 타러 걸어갑니다. 우리 막내가 학교에 와서 놉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막내가 무사하다고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지금까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오늘 원고를 작성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기적입니다. 이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보존되고 여러분이 삶을 유지하고 지금도 평안하게 살아가시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유한함입니다.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저 잘 모르는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어제 저희 딸이 스몰그룹에서 인도하시는 우리 미국 성도님이 8학년 아이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근데 캐년 로드라고 하는 곳에 사세요. 지도를 보고 찾아갔는데 맵을 보고 찾아갔는데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막 한참 헤매다가 막 꼬불꼬불 돌다가 이상한 길을 갔는데 이게 도대체 어딘지 그냥 가로등도 없고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다 가서 돌아올 때는요 그게 거기였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 초행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내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얼만큼 더 가야 되는지 이 길이 맞는지 하는 것을 인지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하지만 내가 기적 속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그것에 감사하시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일이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 지금은 인지하지 못하셨다고 할지라도 확실하게 정신을 차리고 깨닫게 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봄, 여름, 가을이 있듯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인생에 한 매듭, 한 매듭, 한 매듭, 한 매듭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일주일짜리고 어떤 것은 1년짜리고 어떤 것은 10년짜리고 어떤 것은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매듭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자꾸 반복해서 경험하시잖아요. 사실 똑같은 패턴인데 그것이 짧다 길다 하는 것뿐이지 그것의 패턴은 똑같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가운데 스트러글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해서 무사히 그 여정을 마칠 때에 우리는 참으로 그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시고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내 자녀들이 이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을 믿기는 하였으나 그 가운데 많은 스트러글을 하였습니다. 정말 주시기나 할런지 나이가 99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가를 맞이하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성취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100세가 되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불가능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씨앗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이 결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꿈은 누가 보아도 참 좋은 꿈이었습니다. 형들과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그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그 꿈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면서 삶을 살아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그 꿈을 붙잡고 있었을까요?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꿈의 의미는 그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당하게 하셔서 우리 가족을, 우리 가문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그 꿈의 미닝이었다는 것을 내가 비로소 이제 알았습니다 하는 것이 요셉이 하나님의 시즌을 마치고 나서 깨달았던 고백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실 날이 오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분투하십시오. 그때까지 결코 그 경주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그 때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을 채우실 때 하나님이 그때에 비로소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밝히 드러나게 하실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풀려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마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그 장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었을까. 거기서 교회는 베드로가 잡혔던 그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2절을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의 잡혔던 그 옥중에서 이야기는 교회의 기도로 시작해서 교회의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리고 옥중에서의 생활이 나오고 풀려남이 나오고 12절에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기도라고 하는 것 가운데 베드로의 역사, 베드로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거 안 믿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기독교는 생존할 수 없었던 종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도했고 서바이벌 했습니다. 아니, 서바이벌이 아니라 리바이벌 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였는데 어떻게 점점 급속도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을까? 교회가 기도할 때 전심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계에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밭을 갈아엎고 물기를 내고 씨를 뿌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농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일은 농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우제라는 것을 왜 지냅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그 시대에 왜 돼지 머리를 잘라놓고 기우제를 드립니까? 비가 내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거였습니다.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들, 생업의 일들, 가정의 일들, 우리의 책임과 의무들,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기부했다는 말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것은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노력과 그리고 나의 한계로 우리의 공동체의 능력으로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만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뭐라고 기도를 드렸을까요? 베드로를 옥문을 열어서 구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주님, 베드로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순교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을까요? 주님, 베드로가 순교하든 아니면 구출받든 하나님께서 하여튼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여튼간 어떻게든지 그게 말이 되든 말이 되지 않든 그들은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불가능한 일이 이날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한 가지 티를, 옥의 티를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초대교회의 스토리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베드로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자아이가 나와서 문을 이렇게 귀를 대면서 누구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문을 못 열었던 이유는 혹시 헤롯의 병사들일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상상입니다. 누구세요? 베드로가 조용히 말합니다. 나 베드로다. 이 음성을 듣자마자 이 여자아이는 기뻐 뛰면서 기도하는 그의 주인 마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님이 오셨어요! 베드로님이 오셨어요! 기도에 열중하고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어떤 어린아이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막 열중하실 때 여러분 기도에 방해받으실 때 있으시죠? 기도 막 기도줄을 잡았는데 저희 할머님이 지금 97세이신데 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야 도영아 참 내가 기도줄 잡기가 어렵다. 이거 딱 잡아야 되는데 늘 그렇게 저를 기르셨어요. 여러분 기도줄 잡기 쉽지 않습니다. 왜? 복잡한 생각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기도줄을 잡은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여자 하인 아이가 베드로가 나타났다고 하는 말에 대하여서 기도하고 있던 공동체의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Are you crazy? 내가 미쳤느냐? Are you crazy? 이 본문을 가만히 놓고 읽어보는데 마음 가운데 좀 불편했습니다. 야, 이건 아니지 않는가? Are you crazy? 뭔가 이상하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파고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기도를 왜 드립니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내 마음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시면 교회에 오고 싶으시죠? 왜 수능시험을 보는 날 아이가 대학 입학시험을 보는 날 부모님들이 집에 못 있고 그냥 집안에서 편안하게 차 마시고 계시면 되는데 교회에 오셔서 그것도 수백 명이 앉아서 갑자기 노심초사하시면서 기도하십니까? 첫 번째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고 또 하나는 본인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시험을 보는 사람보다 부모님이 더 불안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기도를 하면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줍니다. 기도라도 하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러 나옵니다. 기도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지는 않겠습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를 다른 말로 바꿀 때 가장 좋은 말은 기대라고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안정을 취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런 효과가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정말 추구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감 속에 충만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 모임은 한낱 그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모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정작 왔을 때 왜 그들의 반응은 내가 미쳤냐? 이 말은요. 원어대로 하면 제정신이야? 베드로는 옥에 있어. 지금 자기들은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소녀가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말했을 때 내가 제정신이야? 라는 이 상반된 이중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가 염려와 근심에 가득 찬 기도로 그리고 기도하는 것 자체로 만족스러운 그 기도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기도 모임들이 있지만 그 기도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과 하나님의 새 뜻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들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어떤 영적인 경지와 황홀경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본래적인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그게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믿으십시오. 거기서 돌파구는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힘써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왔다니까요. 그거 천사일 거야. 대충 얼버무려 버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적당히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해결은 해결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기도 후에 급속도로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때 혜성과 같이 등장한 한 소녀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줍니다. 그 계집 여자아이의 이름이 로데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한 사람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 계집 여자아이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집 여자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이디스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갖습니다. girl, young girl 이런 뜻입니다. 소녀. 두 번째 뜻은 female slave라는 뜻을 갖습니다. 여자 종을 가리킵니다. 노예를 가리킵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이 단어를 servant girl이라고 번역해놓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 집의 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아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로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장미입니다. 로즈입니다. 마치 이 집에 딱 한 송이 장미가 주님을 향하여 피어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을 때 미처 문을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문을 미처 열지 못했던 이유는 기뻐함 때문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And when she knew Peter's voice, she opened not the gate for gladness. 문을 열지 않았다. 왜냐하면 gladness 때문에, 기쁨 때문에. 왜 이 소녀는 그 기쁨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 소녀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로 기도한 것을 로데는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이 일어난다고 기대하고 있으면 그이 일어날 때 무시하거나 그리고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여기 오니까 이 밴드를 하라고 학교에서 이렇게 체크업을 했습니다. 근데 캐나다에서는 악기를 monthly로 빌렸습니다. 색스폰을 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더를 했습니다. 9월 중순에 오더를 했는데 지난주까지 안 온 거예요. 악기가. 얘는 클래스에 들어가서 그냥 매일 앉아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오더를 했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오더한 팩토리에서 아직 물건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1월달쯤 올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 웹사이트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오더하지 마십시오. 제가 웬만하면 소리를 안 질리는데 유창한 영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화가 나면 영어가 잘 나옵니다. 원래 두다다다다다다. 그랬더니 그 전화를 받는 아가씨가 울먹울먹거리는 거예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당신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 회사한테 그러는 거니까 이거 조처를 취해주든지 어떡하란 말이냐 도대체. 우리 아이가 제로다 제로 점수가 이제 다음 주까지 안 오면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 슈퍼바이저는 얘기하더니 그것보다 200불 비싼 악기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같은 가격에. 얼마나 기뻤습니까 제가. 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 제 아들한테 그랬어요. 거봐 인마 잘 기다리니까 이렇게 좋은 게 오잖아. 그게 오늘 왔어요. 오늘. 제 아이가 그 악기가 왔을 때 Are you crazy?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빠 다른 물건일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제 아이는요. 어저께 밤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드디어 오는구나. 언제 올까? 언제 올까? 언제나 올까? 이게 언제나 올까? 제가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에 저녁에 잠깐 들어갔는데 온 거예요. 고이 모셔놨더라고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으로 그 응답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로데의 기도인지 아니면 Are you crazy의 기도인지 점검해 보는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쁨은 기분과 다릅니다. 기분은 영어 단어로 state of mind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기쁨을 번역하자면 state of spirit일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혼의 것은 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육체의 컨디션에 따라서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스피릿은 항상 동일하게 평안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항상 그 영혼의 평안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마음 가운데는 요동이 있죠. 스트러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오늘도 학수고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반응하는 로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힘써 하지만 여전히 영혼의 불안함으로, 낭망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조차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확인하지 못하며 그게 사실이야? 라고 질문하는 태도와 자세를 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로데처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학수고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